말 비리 말 믿어봐 했네 희난도 두 파라디세 쓰담도 디스만네 사라이 밤이 너야 외박에 혼나 더 나이 대화도 숨지 닷컴 나가 가르칸 마가부 인날 교회 하라 모래칸 맨이 다 하세게 된 이따 히네 해프리디엔 물러버 패아들은 싹다이 라비 시비디 맨이 다 하세게 된 Hina hai pritiyan Mula lova pae adarin Saktai labi jeevite Yeah.